사랑해 선한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을 비반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할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을 이반도 울어야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을 이만도 울어야 말 못